언젠가는 너를 만나리. 잘못했단 말을 하리. 오만했던 지난 나의 삶의 한가운데 살게 한 걸. 난 널 사랑했었어. 시간에 떠밀려 꽤 잊고 지냈던 나의 유일했던 사람. 그게 너라서 이게 나라서 그땐 우린 몰랐던 거야. 지낸 시간이 너를 데려와 다시 거야. 난 그리워했었어. 남겨진 슬픔도 피할 수 없었던 이게 나라서 그때